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종 작사, 림금송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무대에서 장례를 뜨겁게 격동시키며 울려퍼진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는 그 제목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우리 민들 누구나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세상 만사를 다 잊고 달콤한 잠에 드는 그 시각, 자식의 걸어갈 인생길을 도도모시는 어머니,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때로는 기쁨으로 들먹이시고 때로 근심으로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니, 저국과 인민에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깨우쳐주고 또 밀어주는 어머니, 이러한 어머니들을 다 합친데도 비길 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러며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온 지난날과 함께 경례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흘러온 나날을 긍지럽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한 점의 주의라도 인민의 보금자리에 스며들세라 심장의 열기로 뜨거우게 품어주시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당이 틈틈없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노고와 심려를 바쳐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 뭉클하는 행복과 웃음, 더 없는 보람을 찾으셨으며 인민을 해치려는 자들은 단호히 징벌하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시려 선군의 복음을 높이더신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었습니다. 바로 백두산 졸세빈들께서 조선 노동당을 용도하셨기에 이 땅 수천만의 자식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천만 군민은 그 누구나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토쳐 아뢰었고 아픈 매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더 알게 된 못난 자식도 저조 없이 스스럼 없이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소숨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았던 것입니다. 한편의 명곡을 통해 본 정깊은 어머니, 이것은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어머니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친근해지고 자애로우며 사력이 있고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안고 있는 형상의 세계, 노래를 듣고 부르는 천만 국민의 서정의 세계는 이렇듯 심오한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천만 자식의 진정이 담긴 명가사는 또 하나의 훌륭한 명곡을 낳았습니다. 충분한 정서적 안착감을 가지고 사색적으로 은근히 시작된 노래 선율은 후렴 부분에서 끓어오르는 감격과 맹세의 감정을 안고 강렬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 앞에 더욱 순결하고 떳떳하게, 더욱 자랑스럽고 충직한 아들, 딸로 옥색이 성장할 충종의 교리를 다지며 위대한 혼윤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르며 승리와 위훈만을 새겨갈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어머니께 아뢰니다. 꿈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토칩니다. 사랑 아니면 들 수 없었던 아픔에 더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 품속에 안겨 다음 순서로 노래 뿌리가 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뿌리가 되자는 조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누구나 진심으로 애곡을 하려면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치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대지의 나무가 옥새인 뿌리가 있어 푸르르 솔래며 꽃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 땅에 사는 촌만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 나라를 떠받드는 뿌리가 될 때 조국은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 시용상을 통해서 조국의 부강 번영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묵묵히 조국을 위해 한 생을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 2절에서는 한 고로의 나무도 옥센 뿌리가 있으면 찬바람 눈소리에 잎새는 떨어져도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내 나라를 떠받다면 조국은 부흥강국 위영떨치리라는 시형상을 통해서 오늘은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인민의 행복이 꽃피날 내일을 굳게 믿고 그날을 앞당겨 모두가 혼신의 피와 땀을 바쳐갈 때 조국은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고 부흥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가사에서는 비록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꿋꿋이 떠받들어 거목으로 자려는 뿌리처럼 우리 민 모두가 조국을 떠받들면 내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하리라는 시형상을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런 것처럼 조국의 부강 번영과 창창한 미래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오로지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유명 무명의 애국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굳건히 담보되고 마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우리 일꾼들에게 자신께서는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뿌리가 되려고 한다고, 자신과 함께 우리 모두 조국을 또받드는 뿌리가 되자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천출위인의 심장 속에 간직된 숭고한 애국의 신조인 뿌리가 되자는 오늘 오로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 업적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순간 조국애가 구절마다 뜨겁게 안겨오는 뜻깊은 가사 형상은 서박하면서도 절절함과 뜨거움이 느껴지는 선율에 의해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율은 친근하고 안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순고한 사상 감정을 후도운 정서적 분위기 속에 받아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며 우리 민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켜주고 있습니다. 후르르 폐지호이 설레는 전나무는 옥새이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